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스위스 연방 국경조례 즈음에서 이 나라 대통령 요한 슈나이데르 암만에게 7월 31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스위스 인민의 복리를 위한 대통령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